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요. 내 청춘의 가지 끝에 나붓기는 그리움을 모아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? 바람이 핥히고 간 사막처럼 침묵하는 내 가슴은 낡은 검은 고줄 같은 그대 그리움이 오늘도 이별의 옷자락에 얼룩지는데 애정의 그물로도 가둘 수 없었던 사람아, 때없이 몰려오는 이별을 이렇듯 앞에 놓고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그대를 안을 수 있나?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그대 사랑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나?